25일 노동신문은 영쪽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세 즈음에서 조선인민군은 수령결사옹이군 혁명적 당군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 나아갈 것이다.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.